채 쓰고 왔다 작은 그 한마디 오늘의 기억들 오늘의 그림 같은 지금의 추억이 될 yeah. 거야 낮부터 밤까지 하지도 마음 놓고 쉴 수 없어 이놈의 폰도 나를 부르는 게 하나도 반갑지 않아 I wanna run away 날 찾지 마 따분함을 느껴보고 싶어 꼭 바쁘게 살아야 하나 싶어 숨기에 버는 눈이 많아서 눈치만 보다 하루가 나갔어 어제 나는 불거도는 걸음 속에 So ooh 느껴짐을 느끼고만 있다면 식어버린 내 맘에 새로운 계절 와줬으면 내 생각은 적고 맨 날 위해서 웃을 수 있게 잠시 쉬어가도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You're so down 어색해 silly 나 dive and dive and dive and dive and oh 치밀한 바다에 몸을 던져 또 쉬어도 돼 So ooh ooh ooh ooh I'm healing healing 아무도 뭐라 못해 잠시 꺼두고 매 귀찮게 하는 phone 허전하다면 내 손을 잡고 서로 눈동자 속에 비친 모습인들 때문에 꺼내 볼 수 있게 지금이 타면 억압받고 이 분위기로 딸배요 딸배요 지금 기분 따라 이 거리 더 올라가 go up 모든 걸 잠시 나만 놔둬둬 so ooh ooh ooh ooh ooh 괜찮아 겸 어떻게든 되겠죠 죽었던 내 맘은 너로 가득한 이제 함께 변한 생각만 해 더 이상의 걱정은 없게 잠시 쉬어가도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You're so down Don't stop it silly Now dive and dive and dive and dive and oh 치밀한 바다에 몸을 던져 또 쉬어도 돼 So ooh ooh ooh ooh ooh I'm healing healing 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지친 하루 끝에 수고했던 작은 그 한마디 훗날의 기억들 오늘의 그림 같은 지금은 추억이 될 거야